동화 한국어 버전 마법의 종. 옛날 깊은 산 속에 로비라는 이름의 원숭이가 살았어요. 로비는 언제나 다른 동물들을 도와주곤 했죠. 코끼리가 나무에서 과일을 따도록 도와주고, 엄마 사슴이 자리를 비웠을 때 새끼 사슴을 돌봐주는가 하면 또 토끼가 강을 건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로비의 집은 매우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였는데 정확히 숲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로비가 보이지 않는 날이면 동물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가 그 커다란 나무 위에 앉아서 플루트를 불 거란 걸요. 그것이 로비의 또 다른 장점이었어요. 로비는 자신의 플루트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죠. 여기 있었네, 로비. 아까 거북이가 널 찾더라고. 자기 정 때문에 네 도움이 필요하대. 정이라고? 사실 말이 너무 느려서 끝까지 다 듣지는 못했어. 근데 아마 이렇게 말한 것 같다. 정원. 어우, 그래. 어제 나한테 얘기했었어. 가자. 나 궁금한 게 있어. 넌 왜 항상 정확히 그 나무에 앉아서 플루트를 부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 나무가 좋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엔 그 나무가 내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뭐? 너도 느꼈단 말이야? 아니,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네가 미쳤다고 생각해. 하지만 로비의 말이 맞았어요. 나무는 정말 로비의 음악을 듣고 있었죠. 이건 로비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어요. 그의 음악이 나무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나무는 로비의 음악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기꺼이 나뭇가지 위에 앉도록 허락해준 것이었어요. 어느 날 로비가 나무에 앉아 잠이 들었을 때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야? 지진이다! 지진이야!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이거 시간 좀 걸리겠는걸. 로비는 머지않아 무슨 상황인지 알아채고 곧장 밑으로 뛰어내렸어요. 이봐, 당신 뭐하는 거야? 왜 이 나무를 베어가려고 하는 거지? 주인님이 배 만드는 데 사용하려고 하실 거야. 이 나무는 껍질이 두꺼우니까 말이야. 안 돼! 절대 그렇게 못해! 정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잘 들어. 나는 배 만드는 데 쓸 튼튼한 나무를 찾으려고 요 며칠을 밤낮 없이 돌아다녔어. 그리고 이 나무가 네 것도 아니잖아.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 로비는 영리한 원숭이였어요. 그는 나무꾼에게 겁을 주어 쫓아내기로 했죠. 난 이미 당신한테 경고했어. 아무래도 내 말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군. 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혹시 몰랐어? 이 나무에는 나이 많은 한 남자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 수년간 이 나무에 씌여 있었지. 근데 만약 당신이 이 나무를 베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바로 당신한테 영혼이 씌게 될걸? 나한테 영혼이 씌인다고? 그렇겠지. 당신이 이 나무를 베어버릴 테니까 말이야.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난 네 생각만큼 멍청하지 않아, 원숭이. 너의 그깟 거짓말 따위 안 넘어간다고. 이제 저리 꺼져! 로비는 정말이지 집을 지키고 싶었어요. 나무꾼이 잠시 한눈을 판 틈을 타 로비는 나무를 타고는 곧장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그는 빽빽한 나뭇잎 속에 몸을 숨기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감히 내 집을 빼앗으려 해! 뭐지? 누구시죠? 만약 내 집을 부순다면 말이야, 네 몸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하하하, 절대 놓아주지 않을 테다, 인간이야. 그 원숭이 말이 맞았어. 걱정하지 말게 자네. 우린 좋은 친구가 될 테니까. 뭘 서두르는 건가 자네? 만든다는 배는 어떡하고? 로비가 도망가는 나무꾼을 보며 웃고 있던 그때 갑자기 나무가 살아났어요. 로비. 깍! 당신 정말 어떤 남자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여태 저는 그분의 영혼이 있는 그곳에서 쉬고 자고 했던 거예요? 아니야, 로비. 난 어떤 남자의 영혼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영혼이 맞긴 한데 남자가 아니라 이 나무의 영혼인 거지. 이 음악이 나를 살아나게 했어. 넌 정말 현명한 원숭이더구나, 로비.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나무꾼이 날 베려는 걸 막아줬잖니. 여기, 감사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받으려. 종을요? 이건 그냥 평범한 종이 아니야. 이건 바로 마법의 종이지. 네가 이 종을 울리기만 하면 언제든 하늘에서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과일이 떨어질 거다. 진짜요?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 그럴 거다. 하지만 명심해, 로비. 이 종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만 울려야 한단다. 네, 꼭 명심할게요. 감사해요, 나무님. 로비는 숲속의 다른 친구들을 부르러 달려갔어요. 피그렛! 여우! 엘리! 다들 나와봐! 얼른! 무슨 일이야, 로비? 나 샤워하고 있었는데... 로비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줬죠.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로비 덕분에 나무의 영혼이 살아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네가 정말 옳은 일을 했네, 로비. 우리 모두 네가 진짜 자랑스러워. 정말이지 인간들이 나무를 그렇게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다가 숲이 없어지면 비도 오지 않게 될 거라고. 그래, 맞는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종이 더 궁금한걸? 정말 되는 거야?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 같이 해보자. 과일들을 내려보자고. 로비도 신이 나기 마찬가지였죠. 그는 종을 한번 울렸어요. 그러자 그 즉시 과일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는 오렌지, 배, 사과, 파인애플이 수없이 떨어졌죠. 이를 본 동물들은 굉장히 신이 났어요. 여우는 재빨리 바구니를 가져와 과일을 주워 담았죠. 코끼리는 코를 이용해 파인애플을 잡아 한 입 베어 물었고, 로비는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는 과일을 받아 먹었어요. 동물들은 모두 배가 터지게 식사를 했죠. 이젠 싱싱한 과일을 먹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 정말 그랬어요. 매일같이 로비는 친구들 앞에서 마법의 종을 울렸고, 하늘에서는 과일비가 내렸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동물들은 자신의 친구를 믿었고 로비의 종 덕분에 매일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로비는 여느 때처럼 이리저리 나무를 옮겨 다니다가 먼 곳에 있는 커다란 바나나 나무를 발견했어요.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를 보자 그는 매우 배가 고파졌죠. 하지만 힘들게 나무를 올라가서 잘 익은 바나나를 따먹는 대신에 다른 방법이 떠올랐어요. 마법의 종! 그걸 울려서 싱싱한 바나나들이 하늘에서 마구 떨어지게 하는 거야! 저 바나나는 나중을 위해 아껴둬야지! 왜 안 떨어지지?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안 되는 건가? 잠깐! 이미 아침에 종을 한번 울렸었지, 참! 이 종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만 울려야 해. 안 돼. 너무 배고프단 말이에요. 로비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하고 있던 그때, 그는 바닥에 누워 쉬고 있는 여우를 발견했어요. 저기, 너 혹시 오늘 떨어진 바나나 남은 거 있어? 이런 미안. 남겨놓은 거 없어. 벌써 다 먹었는걸. 밥 먹으니까 졸리네. 잘 가, 로비. 다음에 보자. 그거 어때? 우리 내일은 하늘에서 신선한 수박이 떨어지게 해보는 거야. 나 수박 먹고 싶었거든. 그래? 나는 음식이 먹고 싶어. 그 나무꾼한테서 나무를 구해준 건 나잖아. 그러니까 마법의 종의 진정한 주인은 난데 다들 배부르고 나만 이렇게 배가 고파야 한다고? 이건 공평하지 않아. 정말 불공평하다고. 로비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이 쉽게 그 나무에 올라가 바나나를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까먹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로비는 자신의 나무 옆에 서서 마법의 종을 울렸어요. 그 즉시 하늘에서는 수많은 과일이 떨어졌죠. 그는 배가 터지게 주워 먹고는 남은 과일들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볼 수 없게 나무 뒤에 숨겨버렸죠. 로비,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친구들이 분명 배고플 텐데. 하지만 조금 있다가 제가 배고파질 수도 있잖아요. 이기적인 행동이야, 로비. 모두에게 충분한 양의 과일이 있자니 함께 나눠 먹어야 해. 제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종을 받은 건 저라고요. 제가 배고파야 할 이유는 없어요. 바로 그때 모든 동물 친구들이 과일을 넣기 위해 로비를 찾아왔어요. 미안하게 됐어, 친구들. 근데 종이 힘을 잃었나 봐. 너무 많이 울려서 그런 건가? 봐봐, 내가 종을 다시 한번 울려볼게. 로비가 종을 울렸지만 이미 조금 전에 모든 과일이 쏟아져 내린 후였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동물들은 매우 슬펐지만 아무도 로비 탓을 하진 않았죠. 그러나 갑자기... 잠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봐, 나무 뒤에 있는 이건 뭐야, 로비?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과일이 엄청나게 많아! 로비가 우리한테서 숨기고 있었던 거야! 동물들은 과일을 발견하곤 너무나 놀랐어요. 로비, 그렇게 과일을 우리랑 나누기 싫었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우리한테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 네가 달라고 했다면 내 목도 기꺼이 내어줬을 텐데 말이야. 물론 내 목도 말이야. 하, 그냥 이러는 게 어때, 친구? 이제부터는 너 혼자 그 많은 과일들을 다 먹는 거야. 우린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보자 로비는 잘못을 깨닫고 그만 울기 시작했어요. 안 돼, 잠깐 가지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어. 과일은 우리 모두가 나눠 먹고도 남을 만큼 많아. 만약 1분마다 과일이 쏟아져 내린다고 해도 너희들과 나눠 먹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을 거야. 제발 날 용서해줘. 러비, 다 괜찮아. 당연히 용서하지. 넌 우리에게 항상 소중한 존재인걸. 그래, 친구야. 우리 이제 화났던 거 다 풀렸어. 그래. 그럼 이제 먹어도 돼? 배가 고프니까 말이 느려지네. 친구들은 과일을 사이좋게 나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먹었어요. 그리고 로비는 절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종을 울리지 않았답니다.